싸우지 말고 그는 방으로 가시오. 두려운 임대일은 누구를 가실 테니 밤새도록 말인다 하고 울음이다 질금을 부어버릴라니. 주냥 어머 기가 많지요. 보더지야 내 맘대로는 보더지야. 전양반 가신 후 유관장을 기라느냐. 본대여도 가불 짓고 따라가도 따라가보자. 여비디 죽음가 시용하지 늘은 놈이는 쓸데가 없으니 더상을따르가구라 나는 모른다. 노전집이 죽던지 떠니 나그는 모른다. 나는 몰라. 순향은 먹고 누간지고 순향이가 울음을 내요. 아이고 여보 노전님 참으로 가실디요. 나를 울었지요. 가을다는가 인지 가면 언제 와요. 울다디나 일러주오. 송방작해 전풍시오. 꽃피군 호시라오. 소금반은 조약도지 그들아는 거석이야. 정지 맞거든.